HUBS 스포츠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우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곳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끊이지 않는 도핑 파문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피겨 여왕 김윤아 선수.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그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러시아 선수의 도핑 파문이 숨겨져 있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로 떠나보겠습니다. 2014년 2월 19일 202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쇼트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 참여인데요. 그녀는 2013년 세계선수권 여자 싱글 대회에서 우승하며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낼 수 있었답니다. 어느덧 경기 시작이네요. 저기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화사한 노란빛의 의상과 함께요. 스티븐 손드하임의 어릿광대를 보내주오가 첼로 선율과 함께 잔잔하게 깔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미 음악과 하나가 된 그녀는 거침없이 날아오릅니다.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를 한치의 오점 없이 완벽하게 뛰는가 하면 트리플 플립까지 가볍게 해내고요. 음악과 잘 어우러지는 애절한 표정 연기, 마지막 컨비네이션 스핀까지 관중들은 감탄을 숨기지 못한 채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네요.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를 그 자체로 구현해낸 그녀는 74.92점으로 쇼트 부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0일에 펼쳐진 퓨리 싱글 대회. 쇼트 때 화사하고 밝은 의상과는 대비되는 블랙과 버건디의 조합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탱고를 해보고 싶다던 그녀의 마지막 연기는 아디오스 노니노와 함께 시작됩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우아한 스핀, 경쾌한 스텝, 예술성까지 화려합니다. 영국의 해설자는 김연아의 연기가 끝난 직후 오 세상에 이건 틀림없이 금메달일 겁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잠시도 눈을 뜰 수 없는 4분 10초가 지나가고 어느새 김연아는 아이스링크장을 빠져나오며 코칭 스태프들과 포옹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척척 들어맞았음에도 야속했던 판정. 개최국 러시아 선수 소트니코바에게 약 6점을 뒤지며 김연아 선수는 아쉽게 은메달에 머뭅니다. 경기 중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기는 물론 지난 선수권 대회에 비해 갑작스레 22점 이상을 더 받은 소트니코바 선수. 국내는 물론이고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판정이 지나치게 편파되었다며 기술과 완성도를 근거로 비판합니다. 이렇게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다 3월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판정에 대한 제소를 해보지만 6월 4일 기각당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 비로소 9년이 지난 지금 소트니코바 선수가 한 다큐멘터리에서 2014년 대회 당시 자신이 1차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것입니다. 동시에 검사 과정에서 채취물에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요. 방송 직후 인터뷰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사실상 약물 사용은 기정사실화되었고 네티즌들은 금메달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안티도핑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도핑이 왜 위험한지 연대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800년대 후반, 자연의약품이 합성의약품으로 전환된 시기였으며 1986년엔 최초의 올림픽,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이 분리 및 합성되는 기술이 발달하며 이때부터 종종 도핑 약물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뼈와 근육의 성장을 가능케 해 동화작용제로 불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런 호르몬이 남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냉전 시대 때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정쟁을 중단한 대신 다른 부분에서 각국의 위상과 체제의 완결성을 보여주고자 발버둥치던 시기였죠. 국가 간의 경쟁력을 무엇보다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스포츠인 만큼 올림픽은 이들에게 절대로 져서는 안 될 절대적인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한평생 운동만을 해와 서로에게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던 선수들 사이에서 약물이 소문나기 시작하며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약물 사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사이클 선수가 경기 도중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공정성을 떠나 선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1968년 도핑 검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그럼에도 도핑은 줄지 않습니다. 특히 70년대부터는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근육질의 신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선수간인 이들도 미용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도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감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투포한 선수 안드레아스 크리거는 코치가 자신도 모르게 투약시킨 약물로 인해 신체가 남성화되고 결국 자신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육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적 건강에 해가 되는 약물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도핑 시스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1999년 WADA라고 불리는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가 설립되며 선수들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 반도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오늘날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국내 스포츠 경기가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도핑 테스트가 자리를 잡는 데는 이처럼 기나긴 과정이 있었답니다. 스포츠 선수가 요즘은 스타로 불린다고 하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을 보면 단지 운동 능력이 아닌 그 이상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경하고 심지어는 동조하게 되는 것 같고요. 한편 약물 사용은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을 안겨주죠. 이에 따라 국제스포츠연맹은 많은 이들의 우상,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늘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라스트 댄스로 시작해 당시 대회의 도핑 파문, 그리고 이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해 아쉽지만 스포츠 전성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우, 캐스터 김준영, 엔지니어 윤세현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UBS